클래식 쿠킹 클래스에서 요리 배우기 로푸드 마크로비오틱 편 3편을 방송하겠습니다. 마크로비오틱 이야기를 좀 더 해볼게요. 마크로비오틱의 수업 자체가 3간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그 레시피들을 적고 나서 집에서 실제로 실전하는 방식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쿠킹 클래스가 끝나고 나서 실제로 집에서 해보신 요리가 있을까요? 만약에 집에서 해본다면 가족들, 뭐 친구, 그 다음에 남편, 뭐 이런 사람들과 비채식인들과 같이 맛본 경우도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주변인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또 어떤 음식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도시락을 맨날 싸서 다니기 때문에 수업에서 배우는 모든 메뉴들을 거의 만들어 보는데 남편에게 권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질문의 베스트 답변은 아, 처음엔 싫어했는데 나중에는 좋아했어요 일 텐데 저는 절대 남편에게 먹이지 않고요. 저만 먹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남편한테 수업을 한 번도 안 들었을 때 네. 그 병아리콩으로 만든 패티를 만들어준 적이 있었는데 아, 웃기에서 만드신 거예요? 네, 그때 푸드 프로세스가 있어가지고 푸드 프로세스를 이용해가지고 만든 적이 있었는데 그게 원래 다 익혀져 있는 걸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익혀서 만드는 거잖아요. 네네네. 했는데 남편이 먹고 속이 안 좋다 그러더니 토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절대 뭘 먹이지 않고 남편이 뭔가 관심 있어 하는 것만 주지 제가 만드는 거를 잘 주려고 하지 않나요? 그래서 남편도 그냥 진짜 흥미로운 거? 그런 것만 한 번씩 먹어보고 제가 이거 맛있으니까 먹어봐 이렇게 하면 한 입 먹고 보고 다시는 찾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잘 주지는 않아요. 그 병아리콩 패티로 만든 거는 로푸드였던 거죠? 아니요, 그때는 그 로푸드는 아니었고 병아리콩을 익혀서 만든 거기 때문에 로푸드는 아니었고 채식인가 그거 보고 제가 만들었었는데 좀 비렸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 혹시 양념은 어떻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소금간을 하셨죠? 소금간도 소금간하고 후추를 네 맞아요. 아마 하셨을 것 같은데요. 패티면은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서 만들었었는데 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는데 네. 왜냐하면 그 제가 좋아하는 돼지닥터의 홍 박사님과 최근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콩 자체가 굉장히 기름이 많다고 해요. 아, 그거 자체가 네. 그래가지고 콩 자체로 만든 패티면은 상당히 기름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부역질이 나지 않았나 네. 예측은 한번 네. 왜냐면 그 얘기를 어떻게 듣게 됐냐면은 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시중에 유통되는 두유들이 뭐 좋은 경우도 있겠지만 안 좋은 두유도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그 이유가 물론 콩 자체도 외국에서 뭐 GMO 콩이 오는 경우도 많은데 이 콩 자체에다가 뭐 설탕 그 다음에 그 콩 자체에 기름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식물성 그 팜유라든지 이런 거를 더 하기 때문에 사실 두유 자체가 굉장히 기름지다고 해요. 그래서 두유 자체도 좀 소화가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갑자기 병아리 콩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약간 그런 이유인지 그때 완전 초반이어가지고 네. 그 약간 트라우마가 있어요 남편한테도. 어. 그리고 남편이 약간 패스트푸드 테리언이라고 정말 정커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정커 음식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네. 기운이 안 날 때 뭐 햄버거를 먹어줘야 기운이 난다라든지 너무 지쳤을 때 콜라를 꼭 한 잔씩 먹는다든지 이런 편이기 때문에 제가 먹는 음식들을 별로 아직 안 좋아할 것 같아서 강요를 안 하기 위해서 아예 권하지는 않았어요. 요번에 햄버거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얘기를 또 남편한테 했어요. 하니까 남편이 자기가 이렇게 건강할 수가 없다면서 그걸 몇십 년 동안 먹었는데 아직까지 병이 안 났다면서 네네. 제가 그런 반응이더라고요. 좀 네. 낙관적이신 편이네요. 네, 낙관적입니다. 혹시 그 친구들을 집에 초대해서 만들어 본 적도 있으셨나요? 네, 예전에 친구들이 한번 온다 그래가지고 그때도 비건으로 음식을 만들었었는데 컬리플라워 윈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게 외국 사이트에 많은 레시피인데 컬리플라워를 튀김옷을 입혀서 그걸 오븐에 구운 다음에 스리차차 소스를 이렇게 좀 희석을 시켜가지고 그걸 다시 발라서 굽는 형식이었는데. 스리차차 소스요? 네, 그 핫소스인데, 그거 다 끓여져 있는 핫소스 있는데, 그거를 발라주시니까 닭고기 맛이 난다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건 마크로비오틱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음식을 해줬었는데, 그런 거는 되게 좋아를 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그 아는 동생들을 불러서 그 마크로비오틱 된장국이랑 현미밥, 그 다음에 샐러드는 제가 레시피북을 보고 샐러드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예전에 만들어 놨었던 캐비지 롤을 그걸 만들어서 줬었는데, 좋아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진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친구들은 되게 맛있었다고 하면서 돌아갔습니다. 현미밥도 다들 흰쌀밥에 많이 그 보편화된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아요. 현미밥도 뭐 별말 없이 잘 먹던 거예요? 네, 제가 처음에는 좀 양을 많이 줘가지고 양을 좀 덜어서 먹었는데 뭐 맛있게 먹더라고요. 네. 아, 그 된장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멸치 육수를 미리 낸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는 채소를 내셔가지고 된장국 끓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반응이 특별히 있었거나 한 경우 있었나요? 그거는 없었고 그냥 잘 맛있게 약간 근데 제가 먹는 것보다 약간 더 짭조름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잘 먹고 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멸치 육수를 굳이 안 넣더라도 된장국에 불편한 맛이 안 느껴질 만큼 일반인들도 먹을 수 있는 식단인 거네요. 네, 된장은 된장만 맛있으면 된장국이 맛있게 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한 살림에서 뭐 된장을 좋은 된장을 사가지고 한살림은 아니고 무슨 절에서 만드는 그런 된장 같은 것을 사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어요. 쿠킹 클래스에 참여하면서 레시피도 물론 알게 되었지만 이런 점은 참 좋았다. 그리고 생각지도 못하게 이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생활 방식에도 어떤 특이한 변화를 이끌어낸 점이 있었나요? 일단은 채식하는 친구들을 사귀게 돼서 좋았고요. 뭐 딱 클래스 덕은 아니지만 뭐 인스타에서 원래 팔로우하고 있었던 분인데 쿠킹 클래스에서 만나니까 더 친밀해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서로 조리법 같은 것도 물어보면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마크로비틱 같은 경우에는 칼 쓰는 방법을 아까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렇게 칼로 쓰다 보니까 재료를 아끼는 방법도 좀 알게 되고 그 다음에 요리를 되게 정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제가 불을 막 올려놓은 상태에서 재료를 막 썰어가지고 넣다 보니까 뭐 재료가 탈 때도 있고 이런데 미리 준비를 다 칼 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개씩 넣으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차분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일 큰 변화는 마크로비오틱을 하면서 그런 정신을 강조를 하다 보니 그런 미니멀 라이프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크로비오틱은 요리 방법뿐만 아니라 생활 방식이라고 하는데 적게 가지고 많이 만족하는 거를 가리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옷을 쓰레기 봉투로 한 3개를 버리고 그 다음에 집에 컴퓨터하고 데스크탑이 있었는데 남편을 설득해서 데스크탑도 빼고 모니터도 원래 2개 있었는데 하나는 빼고 그 다음에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유통기한 지난 거라든지 진짜 안 쓰는 건 다 버리고 친구들 나눠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전거가 저희 집 3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개는 뺀 상태고 하나 쓰는 것만 놔두고 그 다음에 뭐 책도 많이 버렸고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생활이 바뀌고 있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경우에도 음해식품이라고 분류를 해서 그런 거는 많이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저도 마크로비오틱까지는 아니지만 껍질을 채로 많이 먹는 편인데요. 시댁이라든지 그 다음에 친정에 갔을 때 저한테 칼이 식사가 끝나고 이제 과일을 깎으라는 그런 지령이 와요. 네. 그러면 사과를 껍질을 안 깎고 먹은 게 되게 오래된 상태에서 사과 껍질을 깎는 행위가 굉장히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거든요. 네, 혹시 뭐 그런 경우도 있으셨나요? 저는 사과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시댁 가면 시댁의 방식으로 깎아주고 막 이러는데 제가 참외를 정말 좋아하는데 참외 껍질채 먹거든요. 네, 저도. 근데 그게 어른들이 되게 신기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껍질채 먹어보라고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맛있다고 저는 그냥 먹고 그 막 다른 것들도 뭐 수박 같은 경우에도 저 좋아하는데 수박인데 껍질채만 먹을 수가 없잖아요. 아, 좀 질긴 부분이 있거든요. 네, 수박 거의 녹색 부분 거의 끝까지 먹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해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전에 그 수박을 먹는 걸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얼마나 부유한 환경을 자랐는지 생각하는 그런 유머도 있었는데 네네네. 예를 들면 뭐 빨간 거를 조금 남기고서 버리는 네네. 사람은 좀 풍족하게 자랐구나. 그죠. 그런데 아마 그 뭐 그냥 웃기게 보시기에는 아 얘가 그렇게 아, 네. 음식을 되게 열심히 먹는구나 그렇게 느꼈을 네. 것 같아요. 저희 동네가 제 고향이 함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박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저희 엄마 말로는 너는 수박 먹을 자격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아 네. 끝까지 먹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어 너무 좋네요. 한국에서는 서점에 요즘에 가보면 로푸드나 마크로비오틱에 관련된 책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보기는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해외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미주 사이트라든지 다양한 서적들에 비하면 한국은 로푸드나 마크로비오틱에 대한 컨텐츠가 다소 적은 것이 많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 한국 외에도 외국에 뭐 이런 유튜브라든지 그 다음에 접하셨던 사이트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의 경우에는 예전에 로푸드에 좀 많이 빠져 있을 때는 바나나 걸이라든지 유명한 러바나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로푸드로 유명한 유튜버들의 생활 같은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그런 걸 보면은 약간 하루 동안 자기가 뭘 먹었는지 아니면은 일주일의 비건미를 어떻게 준비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봤었던 것 같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했습니다. 그리고 뭐 많은 말들을 하는데 저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냥 요리법 이런 거 위주로만 봤는데 좀 그런 것들이 좀 아쉽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비건 음식을 찾아보다가 우연히 일본 분의 유튜브를 알게 된 있는데 피스풀 퀴진이라는 그런 피스 오브 퀴진? 아 피스푼 퀴진이라고 아 네. 피스풀 퀴진 네. 네네 그분이 있는데 영상이 되게 아름다워요. 그리고 레시피 같은 것도 뭐 비건 라면이라든지 그런 것도 되게 다양하게 있어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뭐 유튜브 찍는 거 이런 것도 사진을 어떻게 찍는지 그런 것들도 보여주거든요. 네네. 되게 예쁜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남자분인데도 되게 잘 만들어가지고 그런 건 약간 눈요기로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유명한 뭐 하포푸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 페이스북 같은 데다가 네. 비건이라고 찾으면은 짧은 영상인데 레시피 같은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주로 보고 있어요. 어 그렇군요. 저도 그런 거를 자주 보는데 그 유튜버들이 참 음악도 잘 쓰고 그 다음에 예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 맞아요. 네. 목소리도 또 예쁘시고 네. 그래서 참 저도 가끔 심심할 때 보는 편입니다. 다양한 이유에서 쿠킹 클래스에는 관심이 있으나 쿠킹 클래스에 참가하기를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책만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본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어떤 조언이라든지 아, 이런 거는 좀 해볼만하다 이렇게 권고할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약간 생각이 한번 해보고 아니면 아니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사실 쿠킹 클래스는 많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거든요. 생각보다 멀거나 이러면은 네. 근데 한번 해보고 아니면 또 안 들으면 되고 한번 해보고 또 실패했으면 뭐 실패했네 하고 넘길 수 있으니까 계속 아쉬워하는 것보다 한번 진짜 관심이 있으시면 들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뭐 자기가 요리하거나 이런 거에 되게 스킬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냥 책만으로도 사실 맛있는 것도 또 많거든요. 책 참고해가지고 많이 보는 것도 저는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수업을 들으신다면 꼭 복습해보시는 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복습을 해봐야 다음에 수업 들었을 때, 아, 내가 이걸 몰랐었는데, 아, 이거 진짜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으니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저는 좀 요리를 못하는 편인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채식책을 만약에 구입해서 혼자 한다고 하면은, 사실, 요렇게 하면 자꾸 맛이 없게 되는구나, 실패하고 막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쿠킹 클래스에 만약에 가게 되면, 뭐 과정 같은 것도 쭉 체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다듬는 거라든지 정신을 또 알 수 있어서 그 요리에 소질이 없는 사람들은 책보다 책으로 독학하는 것보다 그런 쿠킹 클래스에 가서 남들이 하는 것도 보고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저도 좀 돈도 많이 들고 그렇지만은 하니까 또 재밌고 남편도 뿌듯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런 거 이것저것 만드는 거를 보는 거를 먹진 않지만 그래서 뿌듯해하는 네. 것 같아가지고 한 번쯤은 해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보기만 해서 맛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이 해주는 그 표준 맛을 이렇게 먹을 수 있으니까 아 이건 원래 이런 맛이 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쿠킹 클래스에 대해서, 채식 쿠킹 클래스, 특히 마크로비오틱과 로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셔서 수현 씨한테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처음 출연을 해보셨는데요. 어떤 소감이 있을까요? 저는 사실은 은주님을 뵙고 싶어서 이런 방송 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 출연을 하게 돼서 일단은 이런 거 제 얘기할 만한 자리가 없었는데 이런 걸 얘기를 나누니까 너무 재밌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컨텐츠는 제가 아직 비건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페스코를 하고 있는데 우유는 잘 안 먹지만 근데 이 정도만으로도 나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비건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겨울옷을 사려고 보니까 거의 꿀 같은 것도 동물을 이용해서 만든 거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몰랐는데 꿀이라든지 구스라든지 그런 것들이 대체 상품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기가 너무 어렵고 또 사려고 하면 안 이쁘고 막 이래가지고 도대체 어떤 거를 사야 되는지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알고 싶어요. 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저는 그 외에도 같은 맥락으로 채식 화장품 고른다든지 네. 그 다음에 채식으로 뭐 편의점에 살아남기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앞으로도 만약에 좋은 소재가 있으면 네. 같이 한번 해보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번 팟캐스트는 이렇게 녹음 마칠게요. 네, 감사합니다.